야성의 꽃다방, 달차가 진행하는 야성녀가 간다입니다. 정통한 소식통. 위안부 생존자인 김순학 할머니가 지난 2일 오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8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1943년 중국 베이징 위안소에 끌려가 2년 동안 강제적인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946년 서울로 돌아왔지만 다른 할머니들처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01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로 자신을 드러낸 김순학님은 위안부 실상을 증언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셨다고 해요. 한국 사회처럼 타민족에 의한 성폭력 생존자를 손가락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순, 강덕경, 김순학 이 여성들의 급진적인 성폭력 생존자 활동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학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이제 88명밖에 살아계시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여성들과 함께 2010년 새해 감사함을 담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동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한 출산장려 캠페인 내용입니다. 웃기죠? 아이는 엄마 혼자, 여성 혼자 낳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 양육이 여성 단독의 문제인 것 마냥 대상을 정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개인이 결심하면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현실과는 맞지 않죠. 저 같으면 비혼 여성, 성소수자 공동체와 가족, 장애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육아할 수 있게 어떻게 제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광고할 것 같아요. 달차가 진행하는 야성녀가 간다. 30살 브라운 아이드 걸즈의 멤버 나르샤의 새해 소원은 남자 아이돌과 스캔들 내겠다. 다문화 센터에서 만난 길림댁의 새해 소원은 보육교사가 되고 싶어요. 정치인들의 새해 소원은 여당 의원들 경제위기 탈출과 사회 안정이고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저지랍니다. 전태일 어머님 이소선 씨의 2010년 새해 소망은 묵묵부다.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인가요? 오늘 비운들의 2010년 새해 소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곡입니다. 나미의 사랑이란 묘한 거야. 방금 들으신 곡은 나미가 부른 사랑이란 묘한 거였고요. 저는 야성의 꽃다방 달차고 야성녀가 간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원래 이 코너는 고길동님이 진행하던 거긴 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진행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네. 아, 왜 그럴까? 왜? 왜? 왜? 왜? 모르시는구나. 그 2010년 10년 기획으로 야성의 꽃다방 코너를 그 서로 바꿔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일명 풍차 돌리기라고. 아니, 제목도 참 이상해요. 풍차 돌. 아, 그건 그게 아니죠. 풍차 돌리기는. 그게 응? 뭔데요, 그러면? 아, 카마스트라에 응?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응? 카마스트라의 풍차 돌리기 뭔데요? 몰라요. 그 나오는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응? 뭐, 야, 어쨌든 그 관련성을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주 야성녀가 간다는 저 달차가 진행을 하고 둘째 주 야성극장은 꽃내님과 시큐님이 그리고 페마주는 마도님이 진행하고요. 셋째 주 플레이걸은 고길동님하고 김진님 그리고 넷째 주 도란도란 다락방은 요아님과 미르님이 진행하고 미르쇼는 마단청님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비혼들의 새해 소망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여기 오신 분들 소개부터 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봉봉이고요. 예, 지금은 그냥 잉여로 생활하고 있어요. 잉여가 뭔가요? 남는 인간이죠. 내 생활 남는 남아돈다 뭐 이런. 뭐로부터 남는 거예요? 글쎄요. 이명박이 저를 버렸어요. 아, 붙어야 되는데. 취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남는 인간. 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인간? 그런 거. 그러면 잉여인 봉봉님? 네. 네. 잘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 옆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물아이입니다. 저 역시 잉여고요. 우리 잉여 방송 되겠어. 잉어 때 같네요. 네. 잉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같이 자리해 주신 소개. 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시간이 돼서 또 나왔어요. 마담청입니다. 아, 아니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너무 출연할 수가 많다면서 안 나오시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나오라고. 안 돼요. 네, 뭐 나오셔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소통이 잘 안 돼요. 잉여니까 좀 낯설어요. 사회생활이 사회관계가 좀 네. 네. 대화하고 이런 거 우리 문자 소통 익숙하거든요. 아, 문자 실제 사람을 네. 보고 대화하는 게 오랜만에 형체가 있고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거 너무 복잡해요. 특히나 만질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거 싫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디오가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안전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얼굴 마음 편해요. 안 그러면 오늘 비혼들의 새해 소망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는데 그 새해 소원 다른 사람들 새해 소원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까 막 정치인이랑 다문화센터 길림댁 그다음에 이소선 씨 자기 소원하고 뭐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 뭐 이런 얘기. 일단 자기 소원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잉여님들부터 소원이 되게 거대할 것 같아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수줍어하신다. 네. 좋으신가봐요. 예. 저의 소원은 약간 브라운 아이드 걸스 나르샤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그녀가 남자 아이돌을 만나고 싶다면 전 정말 번듯한 트랜스 남성을 만나고 싶습니다. 트랜스 남성이요? 네. 아, 여기서 트랜스란 트랜스 젠더 남성? 예, 예. 아... 번듯해야 돼요. 아. F2M? 네. 예. 한국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게 그들의 매력이에요. 속속들이 찾아내야 되는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 그 소원 올해에만 있었던 소원이에요? 아니요.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과업일 수도 있겠네요. 평생 그렇죠. 소원. 예. 4만 1통. 그렇죠. 4만 1통. 아, 이분. 이분. 잉여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아, 4만 1통 나왔어요. 그럼 4만 1통의 일가견 있으신 봉봉님은 새 소원이 4만 1통은 아니시겠고 남북동에? 그건 좋죠. 왜 그런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소원이 뭐예요? 평양에 기차로 여행도 가고요. 네. 그런 거? 근데 뭐 그런 거? 저의 정말 소원은 그 삼만일통을 얘기했던 선덕여왕이나 각종 미디어물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당한 일상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인여로 살고 싶어요. 정상적인 인여는 어떤 거? 그 말 자체가 모순인 것 같은데요.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은 인여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힘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논술 계획. 그냥 밤에 자고 낮엔 깨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굉장히 폐해가 컸었나 봐요. 네, 건강을 마구 해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새해 됐는데 네. 좀 덜 보고 계세요? 네. 소리가 조금 그렇긴 해요. 네. 마담총님은 소원이 어떤 거세요? 저도 봉봉님이랑 비슷하게 TV를 좀 끊는 게 소원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기타를 배워보려고 해요. 와우! 제일 생산적이네요, 이 셋 중에. 뭔가 배우겠다는 의지. 아니, 왜 하필 기타를? 기타를 배우면 왠지 작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말로만 듣던 싱어, 송, 라이더. 예! 와! 근데 마담총님 인여가 되드릴게요. 멋지다. 근데 마담총님도 사실 그 팬덤의 세계에 몸을 푹 담그셨었잖아요. 어머. 그렇죠. 그게 방해가 되진 않나요? 물론 방해가 많이 되죠.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서 저는 좀 텔레비전을 끊는 거는 좀 무리인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저도 모르게 현실적이죠. 저도 모르게 틀어놓기 때문에 한 번 틀면 이게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 안 있으려고요. 아예. 네.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도서관이나 근처에 좀 단골로 가는 카페 같은데 가서 네, 좀 생산적인 일들을 해볼까 계획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녁 때가 되면 TV가 너무 그리워요. 그래서 그리움이 물씬 묻어나네요, 그 말은. 아니, 얼마 전에 케이블을 끊었는데 그 야심차게 제아의 종소리 그 듣기 전에 딱 케이블을 끊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낮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면서 이렇게 밥 짓는 냄새가 막 날 때 밥을 먹고 싶은 것처럼 저녁 때가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이제 TV를 틀어야 되는구나. 맞아. 저도 밖에 있으면 7시 45분에 이제 지붕 뚫고 하이킥이 시작하는 시간인데 저도 맞아요. 모르게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참아야죠. 같이. 맞아요. 제가 보니까 소원 이루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그 소원들을 좀 구체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약간 더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노래를 하나 듣죠. 네네. 여기 계신 인여 두 분. 네, 신청곡 있으시죠? 네네. 어떤 곡이죠? 제가 정말 사랑에 맞지 않는 CL과 민지가 같이 부른 와우. Please don't go. Tonight, could I get up? 잠 못 드는 밤 매일 난 너무 긴데 내 맘 안다면 why you wanna leave me 여자라 먼저 참아 말 못해 touch me homie love me don't tease me 난 솔직한 게 좋아 그냥 내 마음은 그대 맘 먹고 다가서면 너는 부담스레 피해 round and round guess we going round and round 기다림에 지쳐마가는 내 모습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막 이렇게 쿵쿵 소리가 난다면서 누군가 실례를 한 것이 아니냐 추적을 하고 역시 예 그리고 뭐 팬덤의 세계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소원을 다 들어봤는데 마담청님 같은 경우는 뭐 기타를 치겠다 뭐 이런 소리 얘기했는데 나머지 두 분은 뭘 안 하겠다가 아니고 뭘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거 좀 없나요? 어, 저 하겠다잖아요. 아. 맛 나겠다. 내가 볼 때 그건 4만 일동보다 더 힘들어. 좀 다른 거. 어? 아주 특별한 거 말고 뭘 하고 싶다. 뭐 혹시 이런 소원이 있진 않나요? 뭐 일이나 뭐 다른 사람 보면 뭐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직장을 얻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잉여 같지 않은 평범한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 더 불가능한 일을 느껴지고 아, 아예 가당치도 않은 네. 소원. 천생 그래요. 제 그, 소원 얘기할까요? 예, 그래요. 왜 말 잘라? 그냥 내 분량인데. 사실 당신도 뒤에 할 말이 없잖아. 그래. 네. 저는 살사를 배우고 싶어요. 오, 오 맞아, 맞아. 세뇨리타. 예. 아, 뭐, 살사. 마가리타. 저 손짓은 뭔가요? 아, 보이는 라디오 제발 해요. 날개. 아, 특별히 살사를 배우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지. 아, 영상물 잉여인 제가. 또. 시간의 춤이라는 영화를 보고. 아, 그 송일곤 감독이 만든. 네. 거기 쿠바를 가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맨 마지막 끝날 때 살사 추는 게 나와요. 해변에서. 네. 그거 보고 완전히 반해가지고. 본인도 그렇게 출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추겠다. 아. 추울 것이다. 아, 살사를. 그래서 뭐 학원 같은 건 알아보셨어요? 네. 알아봤어요. 어떻든가요? 할만하든가요? 성교동에 문근영이 다녔던 학원이 있더라고요. 잠깐 포인트가 살사예요. 문근영이에요. 잠깐만. 아, 여기서 약간 배경설명이 필요한 잠깐만. 게 동공님이 일명 문근영 빠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문근영 때문에 살사를 하시는 건 아니신가. 아니요. 어차피 문근영은 그 학원에 이제 안 다녀요. 하지만 문근영의 자취가 남아있겠죠. 선생님한테 좀 사인이라는 거 있겠지. 문근영은 어땠나요? 네, 계속 소원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못 벗어나. 계속 그냥 어떤 돌아. 어떤 구심점이. 아, 나 미치겠네. 나선 계단처럼. 마담청님은 기타 말고 또 뭐 다른 소원 있으신가요? 배우는 거 말고 새해 소망. 배우는 거 말고요. 네. 사실 이거는 새해마다 해야지 했던 건데 맨날 못 지킨 거예요. 어? 어떤 건데요? 운동. 맞아, 운동을 맨날 맞아. 못 지키니까 좀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못하면 좀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좀 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진 거. 부러워하면 진 거다. 부러워하면 진 거다. 저 올해는 뺐어요, 운동은. 아예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아, 혹시 작년에 맞아요. 있었는데 내가 못 할 것 같아서 누락된 소원들 있으세요, 다른 분들도? 네. 어, 뭐 어떤 돈 모으기.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빼버려. 애초에 가슴만 아파 연말에. 아니 근데 왜 트랜스 남자친구는 네. 그것도 매해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섭하죠.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나네. 아유 서운하네 그냥. 그래도 그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네. 어쨌든 돈이나 명예보다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네. 연락을 주시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 되게 쉬운 여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새해 소망 친구들이랑 만나서 한 세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말에랑.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미묘하게 달랐는데 하나는 좀 나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제가 알았던 인간관계 말고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완전 점핑하듯이 막 전혀 제가 모르는 분야에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도전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우리는 빼야 돼. 질리셨어요. 우리는 저런 거 빼야 돼. 아무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건강 관련해서 약간 걱정이 돼서 금연을 매해 했거든요. 한 4개월 지나면 금연을 못해서 올해는 뺐어요. 근데 중간에라도 금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데 착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어요. 뭐 봉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사라기보다 봉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뭔가 내가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이 하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뭐 여성 관련한 활동을 한달지 성소수자 관련한 활동을 한달지 이런 거는 저랑 직접적으로 연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완전히 저하고 좀 거리가 멀게 느껴져 평소에 저는 생각 안 했던 그런 분야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 걸 하고 싶다. 좋은 일을 하나 정도 그런 소원 생각해봤어요. 굉장히 저희랑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르신 것 같아요. 훌륭하네요. 그래요? 고깝게 들으시는 건가요? 아우, 아니에요. 아니죠. 아유 그냥 뭔가 아유, 짠 듯이 막 표정이 이렇게 속마음 들키나요? 아니 그렇게 터무니없이 들리나? 아니에요. 터무니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되게 딱한 척 표정 어쩔 거야. 그냥 뭐, 좋아 보여서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아직도 꿈꿀 수 있다는 게. 사만일통을 비웃던 당신은 어디 갔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 그 괜히 소원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긍정의 힘. 파이팅. 네, 어쨌든 이 소원이 어쨌든 연말에 봅시다 한번. 예. 네. 어? 올해 얘기했던 거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일단 소원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긴 했는데 내가 볼 때 이 중에서 이루려면 굉장히 힘든 게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 구조적 변화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 사회 탓이에요. 뭔가 품앗이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쵸.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서 다시 네. 얘기 진행하도록 하죠. 네. 그래 나를 믿자 그 믿음으로 살자 네, 그 믿음이 세상 너를 울게 하여도 그래 나는 웃자 그 웃음으로 살자 그 웃음 속에 내 사랑을 꽃 피워가자 하늘이 두 주먹이다 다 가릴 수 있다 네 양심처럼 Get your mind right. Right. 자꾸만 넘어지는 내 꿈 또 딴소리하는 세상 속에 끌려 나는 또 묻혀서 모두 잊고 산다 Saturday. 살자 웃음으로 살자 그래 나를 믿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세상 너를 울게 하여도 그래 나는 웃자 웃음으로 살자 그래 나를 믿자 그 믿음으로 살자 yes. 그 믿음이 세상 너를 울게 하여도 그래 나는 웃자 그 웃음으로 살자 그 웃음 속에 내 사랑을 꽃피워가자 오늘도 생각뿐이다 넌 의심이 많다 네 욕심처럼 I don't know what to do 믿음이 세상 너를 울게 하여도 그래 나는 웃자 웃음으로 살자 그래 나를 믿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이 세상 너를 울게 하여도 그래 나는 웃자 웃음으로 살자 그래 나를 믿자 그래 나를 믿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That's 살자 right. 그 믿음이 세상 너를 울게 하여도 so, 조금 솔직해 사람들과 웃어가며 얘기해도 악몽 속에 시달리는 밤은 끔찍해 잠을 잊자 가슴에 새기며 노린 기회 드디어 후반전에 얻은 피해 나 깊게 간직해 웃을 때까지 일로 행복해 이 노래 싫다고 특별히 언급해 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무 푸른 꿈을 꾼다면서 여리디여린 사람의 마음으로 푸른 꿈을 네. 그래서 그냥 실컷 비웃음 당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소원을 말할 때는 지났다. 실제로 이루려면은 뭔가 받쳐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각자 생각할 때 자기 소원이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방해 요소들이 무엇이었는지 심층 분석하고 올해 소원을 이루려면 어떤 게 받침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그냥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얘기. 예. 뭐 말하는데 뭐 네. 별거 있나요. 예. 그래서 각자 뭐가 방해 요소였던 거다. 같다 뭐 이런 거. 저는 어떤 사회 주민등록제가 항상 큰 방해 요소였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특별법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가 못 알아듣고 저는 트랜스 등록제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등록해서요.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는 진짜 열람해갖고요. 그들의 인권은 없는 거죠. 오로지 제 사랑은 있고요. 차라리 본인이 네.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 그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하면 어때요? 그럼 너무 일이 많아져요. 전 제 시간을 알차게 쓰고 싶거든요. 남들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많이 모이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간 적이 있어요? 그럼요. 간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전 서류상으로 우선 확인을 하고 싶어요. 명확하게. 아, 그 서류가 예. 본인을 가슴 뛰게 하나요? 예. 뭐, 예? 부모님 뭐 하시는지. 자, 동산 얼마나 있는지. 예, 그러면, 예. 그, 이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대체. 할 수 있는 거요? 네. 예. 저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변화 원하지 않고요. 사회적인 변화요. 등록제, 이렇게 제도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가가 제 성생활도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화이팅. 결국 이분의 소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정말 그쪽으로 네. 활동 범위를 넓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렁이를 가시든가. 네. 제가 지렁이 분들과 알고 지낸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서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예. 가상 서류를 만들어 드릴까요? 아 잠깐만. 창작해 드릴게요. 그럼, 서류 창작. 서류는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꾸며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서류는. 아, 제가 누군가를 데려오면요. 꾸미기 나름. 꾸미기 나름. 참 어렵네요. 그냥 뭐 일이 많네요. 좀 뭔가 옆 사람이 도와주면 이루어질 만한 소원 없어요? 그런 거는?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거. 봉봉님의 미디어 중도 그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주 만나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예. 안 만나도 되긴 하는데. 근데 두 분이서 네. 만나셔가지고 계속 네. 또 TV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도 보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 예전에 쿠무라이님이 저에게 선동여왕 얘기를 그만하라고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만남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건 도움이 안 되겠네요. 네. 네, 소무라이님이 봉봉님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믿음. 보이지 않는 거 해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 네, 믿음과 돈으로 지지. 환산되지 않는 거. 네, 믿음과 지지. 봉봉님은 다른 친구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뭐 좀 도와달라 이런 건 없으세요? 그거 나중에 살사 좀 배우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해. 책은 해주세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살사 배워라. 아, 그것도 너무 낮에 하면은 정신 없으니까 밤에 네. 심야에 한 12시쯤 해가지고 살사 이렇게 보내는 거 문자를. 그런 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혹시 뭐 살사를 같이 살사 배운다할지 살사 소스 같이 먹는 거 아닌가요? 아 살사 너무 배우고 싶어요 저도. 근데 너무 금전적 역량이. 네 바로 그거예요. 돈. 아, 돈을 또 벌어야 되는군요. 네. 아, 근데 여러분들한테 약간 희소식일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뭔데요? 올해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장 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규모 인력을 뽑습니다. 알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저희가 국가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항상 걱정을 여기서 살잖아. 살잖아. 예전에 네. 모 동사무소에서 일하셨죠? 네.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민들이 되게 싫어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주민들이랑 일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저기 그 후보들하고 네. 그 선본들하고만 이렇게 일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살사 배울 거예요, 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살살 배우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되면 일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날씨도 많이 춥고 그렇잖아요. 네. 국가랑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건 그런데 국가가 먼저 다가와줄 순 없나요? 왜 항상 내가 먼저 나서야 돼요? 왜 내가 항상 먼저 손 내밀어야 돼? 국가도요. 소무라이님 나오라고. 네. 하이힐도 안 신지만 하이힐 네. 끼지 말라고 보도블록도 정리하고 여자 화장실은 그래서 그렇게 뒤 없는 거예요? 아이 그걸 몰랐네. 근데 국가의 마음을 몰랐네. 아니 국가의 마음 모르면 어떻게 소울오브 아시아에 살면서 그냥 우리는 진짜 아시아의 영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저 마담 총님은 어떤 걸 도와주면 좋겠어요? 본인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기타도 치고 싶다고 하셨고. 아 저를요? 네. 기타를 배우려면 이제 기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기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 소모라이님이 기타 치는 거 봤거든요. 시간 되세요? 저한테 기타를 배우면요. 각종 나쁜 버릇과 한정된 코드 이런 거 배울 수 있거든요. 나쁜 자세 이런 거 있잖아요. 일어서서 못 쳐야죠. 네. 아니 그래도 초반에는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초반에 항상 나쁜 버릇 들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있죠. 아니 왜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냥 싫어요. 뭐야 오늘 세수원 서로 들어준다고 그랬어. 에이씨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할게요. 네, 드라마 바람의 헌 OST 중에서 영지의 눈길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DJ같이 잘하시네요. 그것도 드라마 OST였어요. 네. 아, 결국은, 정향이 테마예요, 정향이. 네, 우리가 원래는 서로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각자 뭘 할 수 있을까 얘기했는데 결국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네, 사람 혼자니까요. 화만 나고 예. 네, 부야만 나고 끝났는데 그러면은 왠지 이거는 좀 얘기가 잘 나올 것 같아. 뭐가 없어져야 된다. 이 아, 방해 요소를 뭘 없애야 된다. 뭔가가 고쳐져야 되거나 이런 거는 절단 내야지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누가 도와준다. 이런 긍정적인 건 어울리지 않아 원래 우리한테.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소모라이님께 예. 생각하실 때 어떤 것이 없어져야? 어떤 사생활 보호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서로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가둬두기만 하는 게 결국 우리 사이의 소통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정보도? 그건 또 나중에. 그렇게 말하면 섭하고요, 제가 또. 어, 사생활을 다 예. 까발려야 된다. 어느 정도는요. 너무 차가운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름 트랜스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차가운 세상 싫어요. 본인 거 먼저 까야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분? 아니 근데 마당청님 아까 소원에서 이제 TV 그만 보고 다른 거에 매진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거를 제 생각에는 TV를 조그만 걸로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야마돌기, 야마돌기. 보면서 화나는 거죠 이제. 짐질라고. 아 여보세요? 네. 그런 거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조그만 걸로 바꾸고 남는 걸로 기타를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그 무한도전을 다시 뭐 컴퓨터로 보고 그러니까 TV로 보는 그 맛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조그만 핸드폰이나 그런 걸 보면 짜증나. 맞아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화면을 조그만 걸로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인 제안이네요. 네. 근데 조그만 것도 보다 보면 적응된다. 감칠맛 나요. 감칠맛. 무서운 일이네. 고화질도 다운받을 수 있다. 아 화질이 좋아 보이죠 작게. 네. 그럼 살사 배우려면은 어떤 것들이 없어져야 되나요? 없어져야 될 거요? 방해되는 거. 아 저의 부끄러움? 저 부끄러워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글쎄요. 거기 왜 다리도 네. 드러내놓고 하게 되고 노출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좀 사실 몸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엉덩이 흔들 생각을 하니까 좀 식은땀이 나서. 근데 몸치들으니까 춤을 배우러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 말이 맞죠? 그치만 부끄러운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 부끄러움 없애기에 주로 뭐 다른 아는 친한 친구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네. 뭐 1대1 교습을 받거나 뭐 이런 방식 쓰지 않나요? 네, 그래서 동호회는 꿈도 못 꾸고 이제 학원으로 가려고. 근데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또 순환. 뭔가 우리의 부족함, 순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엔 돈이 네. 필요하구나. 네, 화폐를 이렇게 교환하는 거 싫어요. 그렇군요. 네. 그 살사 배울 때 부끄러운 거 없애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뭐 친구랑 같이 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마담청님께서는 뭐가 소원을 이룰 때 방해 요소인 것 같으세요? 제가 기타를 배우려면은 먼저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없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기계발서 왜요? 그냥 그런 거 제목 이나 아니면 그런 거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제가 뭐 새 소원이 기타 배우는 거다 그러면 되게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별로 경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네. 진로에도 뭐 도움이 되는 거 배우러 뭐 영어나 이런 거. 네, 저도 그런 거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데 사실 제가 2009년 내내 그 살사는 아닌데 좀 다양한 춤들을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배운다고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되게 가까운 친구들은 그냥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재밌겠다, 좋겠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식이었는데 가끔 이제 이 저의 작은 사회생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막 되게 웃으면서, 근데 그게 약간 좀 비웃음 같이, 그거 왜 배워요? 그러니까 막 좀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쓸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게 좀 어쨌든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배워서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취미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거고 되게 재밌고 내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예, 저도 그런 비난? 아닌 비난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생산적인 걸 뭔가 배워라. 아까 말씀드린 영어라던가 뭐. 그 스펙에 도움이 되는 거. 예. 취직이나 아니면 승진에 도움이 되는 거. 근데 꼭 그렇게 사는 게 삶은 아닌데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살사도 그런 맥락에서 주변에서 좀 소리 듣겠네요. 아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런 잉여라서 이 바운드를 벗어나면 이제 들어요. 네. 그래서 뭐 별로 그런 얘기는 안 듣고 뭐든 하기라도 해라. 시작이나 해봐라. 그럼 뭔가 하기라도 해라 이런 말을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타 배운다는 거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뭔가 맞아요. 시작한다는 거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우리 같진 않더라고요. 그건 그렇죠. 가끔 만나는 사람이니까 뭐 무시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죠. 새해 계획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짠 하고 말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건 좀 말은. 그럼 면박 주세요. 왜 그러는 거냐. 긍정의 그래야겠어요. 힘도 모르냐. 그러면서. 네 소원도 대단치 않다며. 비난도 해주고. 아니 그 신문도 보니까 신문에 네. 사람들이 새해 소원이 다 천편일률적인 거예요. 돈 많이 벌게, 부자 뭐 이런 게 많고 좀 나이 드신 분은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건데 정말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힘드니까. 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전 새해 소원 적으라고 했을 때 막 1번부터 10번까지 되게 구체적인 그 숫자들로 막 채웠었거든요. 뭐 책을 몇 권을 읽고 되게 유치하게 보일 수 있는데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어떤 거를 바란다고 할 때 그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타나니까 오래 살 때 나의 평가도 그렇게밖에 안 나는 거예요. 책 몇 권 읽었고 그다음에 뭐 영어 얼마큼 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삶에 막 큰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게 변화가 없고 세상은 답답한데 그래서 1년 지나도 별로 1년 지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예. 스스로는 막 그래도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이만큼 했지 자족을 하는데 그래도 뭔가 근본적으로 변하지가 않은 것 같고 희망 같은 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 맞아요. 좀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새해 느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주에 대고 말하는 건 그만하려고요. 그 시크릿인가? 우주에 대고 나의 바람을 얘기하면 응답을 해준다며. 억하심 정도 느껴지네요. 응답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서 응답은 이제 빵상. 그만. 응답은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는 소원을 적을 때 아주 막 그런 구체적인 계량화된 숫자들이나 뭐 딱이 막 이런 스펙 관련한 거 말고 좀 서술식으로 써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지면 좋겠고 이렇게 썼더니 좀 더 여유 있게 느껴졌어요. 내 자신이 올해를 어떻게 좀 다른 삶으로 살겠구나 이런 기대가 조금 더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올해의 제 새해 소원에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1년 살다 보니 그렇게. 근데 우리 달찬님 소원 이루어지는데 필요 없는 거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사실 제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 필요한 거 없어져야 될 것들은 사실 이명박이 갑자기 정말 서민경제를 위해서 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제 소원은 안 이루어져요. 그분이 팔을 걷어붙이면? 네. 그리고 오세훈 씨가 계속 재개발을 하면은 제 소원을 할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갑자기 재개발도 안 하고 뭐 디자인 서울, 뭐 수도 서울 만들겠다고 막 여기저기 막 쑤셔놓고 사람들 사는 거 막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물론 아주 평화롭진 않겠지만 어쨌든 잘 살고 있는데 어쨌든 키워 맞춘 삶을 또 해짓고 이러지 않으면 저는 이제 새해 소원이 말짱 도루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많은데 항상 가부장자가 필요해요. 그거 없이 못 살아. 할 게 없어. 그죠? 결론이요. 하여간 예, 저는 당신은 참 좀 틀에 고마움을 알아야 돼. 틀 제 새해 소원을 이루기 싫다면 이명박과 네. 오세훈이 좀 다른 방식으로 아. 국정을 운영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늘에 맡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네. 어쨌든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새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소원... 네. 그러네요. 그게 소원을 이루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루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실은 저는 어떻게든 좀 마음을 고쳐먹고 당장에 눈앞에 보기 싫은 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저 크거든요. 그럼 제 새 소원이 달라지겠죠. 중간에. 달라지더라도. 네. 하, 네. 소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소원은 말해. 어차피 막 너무 거대한 걸 바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우리끼리 품앗이 해보려고 했는데 서로 성격도 안 맞고 예, 뭐, 예, 서로 뭐 그렇게 도와줘 뭔가 한 사람 밀어줘야 하고. 돼 그것도 여의치가 예, 않고 여의치 않고 그래서 방송 들으신 분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쟤네보다 예. 낫다. 뭐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실제로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런 스펙 관련한 소원을 빌으셨을 수도 있죠. 네, 뭐. 근데 네.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살 때 좀 보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좀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들이 되면 좋겠거든요. 근데 갈수록 사람들의 소원에 부자, 그다음에 어떤 자격증과 네. 관련된 소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원 적는 일보다는 우리 소원 내용이 좀 바꿀 수 있게 뭔가 일을 하는 한 해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예, 그래도 그 와중에 뭔가를 하는 와중에라도 건강하고 행운도 따라 붙어야겠죠. 그래서 네. 꽃다방 청취자 여러분들 예, 건강하시고 행운도 복도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서로 덕담이나 한마디 해주고서 우리 끝마칠까요? 소원도 네. 들었고 하니 예. 일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네, 좌측으로부터 네. 네, 저부터요. 네. 네, 새해는 모두 진짜 이 말은 해가 갈수록 진심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뜻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큰 화는 피하시고 그러길 바래요. 건강하시고 네. 네, 새해는 모두 다 자기답게 그 남의 방식을 예 너무 부러워하거나 굳이 쫓아가려 하지 말고 자기답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그거를 잘 이루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새해에도 재밌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꽃다방도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면서 마칠까요? 네. 네. 여러분 안녕히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안녕. 잊었지 뭐야